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또 네. 속 시원한, 다시 포래. 네, 속 시원하게 시퍼란가요? 속 시원한 다시 포래. 진짜. 속이 시원하십니까? 시퍼래서. 나뭐 나쁠 것도 없다고 봐요. 네네. 아, 내가 보는 것들은 잘 올라. 네네. 아, 나한테 주시장이 절대 나빠 보지 않아.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이제 뭐, 그 욕물 얘기 한번한 거고요. 네. 이성에서. 110분인가 지금? 네. 2시간 동안의 시장 흐름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로 전환된 거 네. 과연 이것이 가져가 있는 의미가 뭘까? 어제 네. 외환시장에서 그 환율에 대한 좀 물론 이제 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얘기가 아, 또 무슨 깔려 그러죠? 뒷살려 그러죠? 아, 뒷살려는 게 아니고 네. 그 얘기인데 네. 한국판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면은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나라에 사는 아니 뭐 까는 게 아니고 네.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엄청나게 또 급락을 또 하고 있거든요. 워낙 강세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정말이라면은 네.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주식을 팔긴 하지만 네. 외국인들이 네. 그게 정말이라면은 이 환율 방향성이 이쪽으로 튀는 게 아니고 네. 이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환율은 원하는 강세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외국인이 매도한다라는 거는 이제 차익 시전에 2000포인트에서의 차익 시전을 좀 보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양쪽 하나 때문인지 근데 그러기에는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는 뭐 그렇게 단기적인 매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시장은 조정 네. 근데 한국판 양적완화 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네. 그 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사줘서 네.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골자의 내용을 얼마나 좋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가 그 해외 주식 강연할 때들 일본 주식 얘기할 때 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가게 되겠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왜 그런 부실기업에 아니,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 그 초대받은 강연 얘기를 왜 이리 공개석상에서 하십니까? 그건? 네, 그게 부실기업에 네.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지연이 네.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국판 양적완화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부실 기업에 대한 그 구조조정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환율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반대로 튀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오늘은 네. 좀 그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판 양적완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달빛 조각사님 이런 분이 계셔갖고 저희가 네. 안 잘려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1시에 맞춰서 접속했네요. 네. 마켓11 보려고 헐레벌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거 옮겨야겠어요. 어디로? 별풍선은 하는 대로. 아, 별풍선? 네. 아,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주가도 안 좋은데, 요새.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일부터 그 저거 열리잖아요. 네. 저기, 프로야구.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올라갈 거라고 있어요, 저게. 그 재중계하는 거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어떻게 됐나요? 아니야, 내일 다 중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뭐야? 사실은 이제 그 중계권에 대한 쪽, 직접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하나? 야구장에 가서? 아, 그런 게 있죠. 단독을 네. 하는 애들이 있죠. 네네. 예, 네, 저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은 네. 여신방송이다, 편파방송은 네. 다 가서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부터 하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 하나요. 저는 중립이죠, 항상. 훨씬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네. 훨씬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신 한 일에 대해서 감히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는 거가 저의 그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죠. 강범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투트랙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네. 하나는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그 산업, 뭐, 그 채권을 사갖고, 이제 자꾸 산업은행이 부실기업들 싹 도와주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있죠. 한국은행에서 직접, 은행에 그 뭐, 가계부채 있잖아요. 그것도 쫙 사주자. 빨아들여서 사주자. 그래갖고, 우리 이승훈 교수는 개인적으로 돈이, 빚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좀 빚이 있거든요. 대출. 저 빚이 있습니다. 있어? 없다며. 아, 그냥 여기저기 좀 빌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난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 네네. 장신이 자기네 집이 이렇게 눅눅한 집은 아닌데 네네. 왜 그러나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은 모두 20년 분할 상환을 바꿔주자. 아, 그 좋네. 아,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적완화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또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 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주를 하는 중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건 제가 그냥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또 외우는 방송이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양 같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러고 양적 완화가 있을지 그런 거 효과를 본 나라들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다. 그 정도 멘트가 나갔어요. 네, 그 네,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아, 상당히 곤혹스럽죠. 당의 정책이니까 우리가 존중하나, 존중하나. 아, 그거는 고유 결정 누가 한다? 한국은행에서 한다. 자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의견이니까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현실화된다는 전제에서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단기에 뻔뿌질이죠. 단기에는 뻔뿌질 날 것 같은데. 단기에 뻔뿌질인데요. 네. 뻔뿌질인데 이게 만약 안 될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는 골로 가죠. 네. 네, 골로 가죠. 완전 지배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뻔뿌질이 되고 돈을 풀어두면 한국 돈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네. 아,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수급 악화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우러져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 높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날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4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 요번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이제 4월이니까 네.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 네 명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명이 다 쉽게 해서 비둘기파. 그 중에 한 명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천한 거야. 꽂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들 해요. 어디서 추천하고 어디서 추천하는데 그분이 KDI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조모 씨 박사인데요. 그분이요. 그분이 한 얘기는 돈을 빨리 더 풀어야 된다. 그게 쉽게 양적완화하는 얘기고 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막 찍어내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정책의 효율성을 떠나서 그렇게 될 정책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양적완화해서 그렇게 뭐 우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모르겠으나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 그쵸. 그거 알면 내가 부총리 하지? 네. 그럼 하루는 보내주던지 금통에. 정치학과 나와서 부총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경제부총리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정치학과 나와서 없나?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지. 우리 네네. 선배가 누군지 알아? 누구? 어? 왜 하시잖아 지금. 누구? 저기 계시네. 우리 최고의 선배가 누군지 아냐고. 누구? 아 저기 계시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반기문 총리 우리 선배잖아. 그걸 알고 지나가. 난 잘 네.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아 참 그 좀 어이없는 사람이지. 반기문 씨가 대통령 되면 뭐 있나요? 누구? 반기문이 대통령 되면 뭐 있나요? 전혀 없지 이 사람아. 전혀 없잖아. 전혀 없지 나랑 얼굴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지. 인사해본 적도 없고. 부겸형은 악수 몇 번 하고 밥도 네. 먹고 그랬지. 또 한 네. 명도 있긴 있어. 누구? 나 학교 다닐 때 그 신사고를 해서 책방 가던 사람 있다? 네. 누군지 알아? 누굽니까? 진짜 몰라? 몰라요. 책가게 하던 사람 있어. 이번에 딸이 컸다는 사람. 이해찬 총리. 책가게 했어, 나 어렸을 때. 네. 학교 다닐 때. 아, 그건 그렇고요. 네. 시장에서, 괜히 그 얘기 꺼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삼성전자가요. 오늘 삼성전자가 네. 지금 하나가 지금 890억의 순매도잖아요. 오늘 이게 거의 다거든요. 네. 이게 저 상당이고, 나머지는 이제 저게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약간 별도로 보더라도요. 삼성전자 자사주지가 얼마나 체결되는지 봐주세요. 네, 삼성전자 자사주. 보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는 네. 오늘 매도량의 그 외국 매도량의 거의 95%가 자사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왜 자사주를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요점 봐주세요. 자사주 지금 11시 7분 현재 거래 그 체결량에 대한 쪽 체결 수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체결 수량이 장중 장중 신청한 거 작년 한 번에 나온 화면이 있는데 예, 2만 3천 주 네. 2만 3천 주 신청이 됐고요. 네. 장중에는? 장중에도 2만 3천 주 신청이 됐습니다. 장전에는? 장전에 2만 3천 주. 장중에는? 예? 장중에는? 장중에? 예. 장중에 2만 3천 주인데 지금 3만 3,288주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분이 많이 나는데 오늘 순 매도 거래액 6만 5천이고 오늘 지금 80% 정도는 적어거든. 자사주거든. 그게 네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혹시 이거 공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우리 방송할 때 깜빡하게 말을 못했는데 그 뉴스 사실 아니라고 막 그랬잖아요. 뭐 어떤 거? 그 실적? 실적. 그 네. 나간 거. 그 사실 누군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네. 고위 관계자인데 그만 누굴 갖고 온 국민을 그냥 우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런 것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받아 적었는지 증권사들은 전부 6조 원대로 전부 다 그러니까 웃긴 네. 놈들이지.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누가 고위 관계자면 뻔하지 뭐. 고위 관계자 누구야. 거기서 거의 제일 높은 사람 급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야. 네네. 그렇다고 이재용 부회장 직접 얘기했겠어? 아, 절대 할 리가 없죠. 그 안에 뭐 최소한 사장급은 네. 얘기한 거겠죠. 사장이나 네. 홍보 거기 그 IR 담당으로 실장급에 이게 나온 거겠지. 누가 얘기했겠어.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욕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요. 왜냐면 IR 앞두고 기자들한테 네. 누구한테 정말 이거 알려줬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뭐 입막음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런 공시가 났으니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한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방 선생님. 지금 한방, 소개 좀 해주세요. 한방 김성훈 선생님. 한방이 있어갖고 밑에 있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가 네. 역주행해서 다시 한 계단 한 계단 네. 사뿐히 내려가고 있는 얼굴 표정 보면 알아. 네. 네. 얼굴 표정이 네. 얼굴 표정이 밝죠? 오늘 네. 밝아. 맞습니다. 네. 한방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네. 100%라서 말을 못하고 솔직히 네. 나빠서 딱 까먹어서 주종목도 듣고 잊어버리니까 네. 그날 그게 상한가 들어갔어. 제 나가면서 상한가 갈 거다. 그랬잖아요. 네. 기고 만장한 걸로. 네.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달은 계속 빠졌어요? 아니요. 더 가서 며칠 더 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며칠 더 가고 네. 한 시세가 15%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그 주식이? 네. 팔았어요 지금? 저는 다음날 팔았죠. 아 그리고 딴 걸 또 매매를 했죠? 왜냐면 대외 계좌니까 딴 거 배짱해야지. 그랬으면 계속 1등일 텐데. 지금 몇 등이에요? 지금 4등이거든요. 오늘도 4등이야? 또 떨어졌어? 아니 오늘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 네. 또. 모르지 뭐 종가 가봐야지 알지. 종가에 또 오를 수도 있잖아. 컷오프가 8명? 8명이요. 8명. 아직까지 탈락자는 없죠? 아직 마이너스 20% 네. 되면 탈락자가 나오는데 네. 자동 탈락인데 아직까지 탈락자는 없어요. 내가 어땠어? 희변봉이. 걔도 하위권에 머무던데? 하나 좀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인물은 비슷해 둘이. 듬직하게. 근데 나라면 따고 배짱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중결승 가는 게 중요하지 뭐. 네, 여러 번 따고 배짱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욕심이 많더라고요. 따고 배짱하면 뉴스 계속 나올 것 같아. 네네. 따고 배짱 김성훈 해갖고요. 네. 아, 오늘 어떤 얘기할까? 아, 참 지수부터 얘기할까요? 오늘 좀 밀리는데요. 2000 포인트 네. 저는 훅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요. 2000 포인트 다시 깨졌어요. 네. 2000 포인트 의미 좀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 해외 매크로 쪽 변수들은 상당히 좀 편안하죠. 미국도 상당히 좀 좋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주식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일단 옐런 의장의 발언을 뒤늦게 뒤늦게 반영을 하면서 지금 뭐 양호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월 달 급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왜 밀리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은 선물이 좀 많이 밀리죠. 그러면서 선물이로 인해서 좀 비차익적으로 프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업종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형주들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현대차, 뭐 기아차, 하다못해 한미아품, 한미산 대형주라서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밀렸는데? 뭐요? S-Oil. S-Oil이니까. 0.9% 사상, 오늘 차상은 아니지만 연중 네. 최고가 계속 가는 네. 거야.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지금 어제가 3월 오늘이 3월 30일인가요? 네네 3월 말일이죠. 네. 네. 일단 뭐 기관들 드레싱을 하는 종목들 쪽으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환율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뭐 시장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2000이라는 숫자는 라운드 넘버일 뿐이지 그게 그렇죠.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전고점 부근이 2050포인트 네. 여기를 일단 뚫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시클리컬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의도 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이에요. 더 갈 수 있다 네. 아니다 다 왔다라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그게 V자로 더 뻗어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1분기 섹터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철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건설 섹터 네. 순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럼 철강이 바닥을 찍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철강 업체로 운영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현업에서 보시는 어떤 시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포스콘에 쌓였었던 고철이 다 없어졌대요. 고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세아베스틸 그거는 들으셨었나요? 안 갔는데 안 가셨습니까? 네. 네. 세아베스틸 왜? IR이 있어갖고 네. 네. 그래서요? 네. 일단 고철내기. 그 네. 스크랩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가지고서 아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다. 아니, 그냥 철강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 들어서. 살려줘야지, 양쪽 하나 하셔갖고. 이번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 업종이 없어요, 지금. 이번 정부는. 아,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구조조정 자꾸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죠. 회사 참수 많이 했지. 두산도 하고 삼성도 이번에 하고 있잖아. 그런 거랑은 더 차원이 더 고강도로 해야죠. 예. 나라 차원에서 센 거. 세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명 있잖아. 그 삼성전자의 예전에 신 부회장인가 이런 분이 월급이 급여가 90몇억이나 깎였다던데. 그건 실적이 안 나와서 깎인 거. 구조조정 한 거지. 실적이 안 나와서. 90몇억이나 깎였대잖아. 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얘기 듣자 들으니까 아 그렇다 했죠. 이번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 업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바닥을 찍었다. 아니, 물론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네. OCI 흐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그런 어떤 시클리컬 업종이잖아요. 6년 동안 대세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반등 OCI가 나온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뭐 정유나 뭐 화학, 조선, 건설, 철강 다들 이제 바닥은 찍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이 시장을 주도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여전히 뭐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지금 한 장 끝나고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순환매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나 주도 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어제는 건자재가 올랐다가 오늘은 뭐 게임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만간 좀 주도 업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어요. 4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4월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하튼간에 이제 코스피 시클리컬 업종에는 목에 찼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성장주, 중국 키워드, 내수, 신성장 그리고 중국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여전히 우리가 좀 발굴하고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시클리컬의 구조조정이 안 끝났다. 참 무서운 얘긴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배가 뭐 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화학 제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왜냐하면 뭐 중국이 그 계속해서 그 중산층이 늘어나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시장 한 면은 더 쓸 테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쪽.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공급과잉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배가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네네. 내가 보니까. 네네. 이성 교수가 요즘 너무 비판적인 게. 비판적인 게 아니고. 아니, 이래갖고 우리가 국회 방송 어떻게 손잡고 가겠니? 그대도 다른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해야지. 오케이. 그런 건 내가 뭐 확인했을 뿐이야. 그런 거는 항상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건 항상 오픈 마인드가 돼 있죠. 국회 방송 가서 경제정책 홍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경제정책 홍보? 그런 거를 국회 차원에서 또 뭐 지원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일가견이 있게 또.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글쎄, 그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약간 좀, 그 바닥은 지난 건 맞는데, 강하게 증가할 수 있을까? 라는 데 캐스처를 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뉴스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 그 대우조선해양 그 저거된 거, 그 취소된 거, 해양 플랜트 계약에 대한. 아, 그럼 먼저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예, 그거 잠깐 한번 보고 갈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해양 플랜트 계약에 대한 쪽이 좀 취소되고 있죠. 그죠? 그 프랑스 테크니프 컨소시엄이 발주했던 원유 생산용 해양 플랫폼 계약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라는 거. 2012년에 발주가 된 건데 계약금이 5억 6천만 달러, 대우조선해양 몫이 2억 달러, 그죠? 생산 설비기 때문에 공정률에 따라 지금을 받았다. 제약금액의 70%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쉘로부터 수주한 47억 달러 규모의 지금 이거는 규모가 10배 가까이 돼요.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거? 취소 위기에 놓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소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1분기에는 이쪽 조선 대우조선이랑 그 이쪽은 아예 수주가 없었죠. 아니, 자꾸 아니 그 자기 너 예, 말하는 게 불안불안해. 네네. 국회 관계자가 보고 있다가 아, 저 친구는 안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네. 나까지 안 되잖아. 네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제 화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깔끔하게 이 친구 화면 안 돼요. 제 화면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400억 달러의 올해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화면을 키워드릴게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냉정하게. 네. 400억 달러의 수준 목표를 갖고 있어서 400억 달러. 네. 근데 불행하게도 열심히 하였으나 조금 미뤄지는 관계로 삼성이랑 대우조선은 빵을 했다. 빵.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에 이번에 인터뷰가 오늘 대우조선 뭐 사장 오늘 그 쓰면 이런 게 나와요. 2분기에는 한 건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게 나와요. 한 건. 예. 그리고 현대 중공업과 조선이 열심히 했어요. 중공업과 밑보조선이요. 그래서 네, 합의 6차인가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수출해 갖고요. 결론보다 약간 늦었지만 이제 분발하면 되지. 400억 달러인데 아쉽게도 1.25%만 채웠다. 1.25%. 그렇지만 이런 거 있죠. 남은 98%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해줘야지. 긍정적으로. 그 정도로. 98%가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수준 모멘텀 뉴스가 많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네. 네. 자세히 배워야 돼. 네. 국회를 가려 그러면. 네. 예. 네. 제가 이런 얘기 했고요.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OLED 얘기 해줘야지. OLED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OLED가 뭐 대표적으로 AP 시스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5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따블랐어요. 네. 발주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발주 물론 뭐 블라인드 공시 나왔습니다만은 1300억. 네. 아, 1300억인가요? 네, 네. 블라인드 공시 나왔던 게 이제 그 오픈이 됐나요? 금액이 오픈이 네, 됐죠. 네. 1300억으로. 네. 그래서 까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뉴스가. 네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네,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쳐다봐야 될 시기는 아마 가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가을 이후에 아마 삼성 쪽에서 추가 발주에 대한 어떤 계획이 다시금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게 찼기 때문에 네, 이제 세 판 짜였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OLED도 좀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낫겠다. OLED도? 네.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OLED는 논란이 많겠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논란 있죠. 예, 네. 있습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매도가 낫지 않을까. 전 의견이 없다는 예, 거. 일단 이성일 수 없지. 일단 지표 종목으로 네, 지표 종목을 AP 시스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AP가 지금 마이너스 4%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난주에 AP 시스템 늘어서 넣어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3월 29일에 8%로 돌려세웠잖아요. 돌려세웠는데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좀 세게 밀리고 있어요. 네. 매도 창고도 보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일단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제약바이오 제일 좋아하는 거. 제약바이오는 지금 각계전투 중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작년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갔다 싶으면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네,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의 면면에 보면 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네, 거래 대금이 실린 종목들이 상승 섹터에도 제약바이오가 있고 하락 종목에도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상승에 잡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에 잡혔고 네, 하락한 종목에도 똑같이 제약바이오 바이로메드 네네, 인트론 바이오 이게 동시에 잡혀요. 오. 그러니까 이게 각계전투 중에 지금 각각 네, 개별 이슈에서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네, 그래도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먹을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 같은 또 제네신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대웅제약이 지금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접근이 가능한 섹터지만은 네, 분명히 그 안에서 일단은 그 내용이 네,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시게 되면은 일단은 철저하게 차트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일단은 아니면 진짜 그냥 사서 묻어놓고 그 제약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펀더멘탈을 그냥 믿고 그냥 묻어두던가 네, 그거 자신 없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어떤 판단이 들면은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고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약바이오는 각계전투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마 제약바이오도 한번 한올 뭐죠? 한올 네, 얘기하는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관심 종목 있으면 좀 지금 예, 한방 김성훈 과장의 네, 관심 종목 100%는 안 돼. 저는 세 개를 보고 있는데요. 세 개. 저는 뭐 한울바이오파마. 스타워즈에 나온 건 아니겠네. 그럼 100%짜리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 지금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네. 한울바이오파마랑 그리고 컴투스. 컴투스? 네. 그리고 CJ 그룹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J 그룹주. CJ 계속 떨어졌잖아요. 예, CJ는 네. 지금부터는 저는 뭐 장기로 이렇게 좋아 낙폭과대랑 네. 장기로 가져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클라라랑 분들이... 사돈 맺어서 이게 눈 밖에 났나 뭔가? 클라라랑 맺은 게 아니죠. 클라라 사촌하고. 내가 얘기했지. 네. 클라라랑 간 집안이랑 사돈이라 그랬잖아. 사돈. 네네. 네네. 클라라랑 누가 며느리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네네. 그래서 뭐 CJ는 전 지금 가격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저는 아, 전혀 쫄릴만한 가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만한 가격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산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 안 하겠죠. 바닥 따지는 구간은 안 돼. 어쨌든 가격대 자체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J 그룹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싸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역시 실적 시즌에 들어갔고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맞는 종목들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좀 자유로운 코스닥 쪽, 그리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컴투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실적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싸요. 엄청 쌉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고 실적 시즌에 맞아서 상당히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 흐름상으로도 일봉상 쓰리바닥 찍고서 올라가고 돌려세우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음에도 혼자서 좀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거래까지 실리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컴투스 좀 실적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독보적으로 올라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바이로메드가 뭐 언제 나온다더라 뭐 어떤 종목이 라이센스 아웃이 얼마 나온다더라 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최근에 수급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한울바이오파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증금 몇 프로 좀 은근 많아요. 네네.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바가 100%네 여기서. 아 그럼 여긴 100%네요. 네. 아 그건 그렇고요. 네. 네. 줄 거 없어 나한테? 이성윤 선생한테 줄 거 없어? 뭐 뭘 드릴까요? 한 이 사람들 참 내가 그렇게 너그럽게 줬더니 줄 거 주고받는 사람이 관계가 우리 시장님은 네. 그러잖아요. 뭐든지 아무리 친하더라도 주고받는 건 좀 명확해야 그쵸? 된다. 주고받는 건 명확하다는 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일본에 물으세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게임이면 네네. 게임. 네. 제 말이 맞다면 1번 한번 깔끔히 쳐보세요. 네. 아니면 아 이거 안 줘도 된다. 2번 주시고요. 네. 주고 받을 거야. 여기 나오잖아. 네네. 슈퍼피싱 10만 원 빵. 아. 연말에 했죠. 득보잡 3인방에서 붙었죠. 언제까지 했죠? 3월 말에 1분기에서 마지막 날에 갖고 최고가를 하기로 했죠. 네. 저는 딱 뭐 했는지 아세요? 뭐. 뷰옥스 했죠? 19.18% 났거든요? 네. 두 분 말한 거는 제가 봐야 3%까지 밖에 안 올라가고 많이, 네. 많이 떨어졌을걸? 네네. 10만 원 빵. 안 갖고 왔어? 네. 깔끔하게 다음 주에 만 원짜리 쌔바돈으로 벽을 갖고 오도록 하세요. 야,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올라갔지 않았을까? 젠장 안 올라갔거든요? 에, 10만 원 빵. 자기 예약 15% 올라갔네, 15%. 어따 대? 19%에. 아, 아깝다. 아, 다음 주에 그러면 목요일 날 회식 가는 거로. 네, 네. 아, 10만 빵이다. 저 친구는 종목을 뭐 했는지 기억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 알아. 뭐 아는데 네. 한 2% 올라가고 마이너스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제 인기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2를 치시네. 2번. 2번? 2번 치죠. 오늘 보니까 요즘 이상해. 이승원 네. 교수의 인기가 많아. 승원 제리님. 어? 네. 이승원 교수 재밌어. 네. 이승원 교수 좋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승원 교수가 대세인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코너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신규주? 신규주. 네. 저는 올해 솔직히 잘 몰라.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방송에서 기자들이 막 준비하고 여기 가보니까 괜찮더라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림 씨. 응, 대림.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콘크리트 파일이 뭔지 몰랐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구만. 중요한 거죠. 가장 기초공사의 기준이. 그래 그게 잘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 고가 도로 같은 것도 오래 견디고 네네.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네. 그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1위라 그러대. 네네. 그래서 이게 했는데 어저께 뭐 마리아스라도 오늘도 플러스라도 그래서 네. 이게 아직 아닌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레포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또 해갖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고건 하자고. 네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늘 뭐 잠시 후에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돼? 네네. 오늘 키움에서 이미 리포트가 나와. 어 그래. 키움 거 있으면 바로 해야죠. 지금 안 가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예, 예. 우리 피디님한테 판 돌리는 시간 드리고 네네. 들어는 맞냐 신경 네. 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너도 나도 지금 태양의 후예. 아. 태양의 후예 시청률이 어제 그 31%가 넘었었고요. 최고가요? 네, 최고 시청률이 네, 계속, 네. 계속 자체 시청률 정책 인신하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순간 시청률 40%. 오, 그럼 대박이야? 성중기... 아니, 목걸이 걸어줬어, 안 걸어줬어?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오르, 저는 오르도, 안 봐요. 오늘 오르던데, 그래서 또 얘기했는데. 저는 딱 3회까지 보고 안 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30초도 안 봤어. 태양의 후예 그 수혜주, 태양의 후예 수혜주라고 해갖고 자기네들도 서로 나도 수혜인데 이러고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게 되면 코롱인도, 코롱인도가 왜 수혜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하이트, LG생활건강도 다 너도 나도 수혜주다. 물론 LG생활건강은 수혜주죠. 왜냐하면 라네즈 광고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예, 아이치 그 밑에 사이트에 보게 되면 아모레, 아예 싹 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이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서로 이제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코롱 인도는 아웃도 계열 브랜드 코롱 스포츠 송중기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중기가 출연한 TV 광고가 시작된 이후 워킹화 제품 판매량이 두 배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송중기가 예. 하는 거네 봤어. 근데 브랜드를 보셨죠? 까먹었는데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코동 인더스트리,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송중기를 광고 모델로 섭외한 기업들. 섭외! 섭외만 했다고, 제가. 섭외만 했다고. 아. 제가 뭐 아는 화장품 비상장 기업도 송중기를 섭외할 거라고 그렇게 아주 막 거품을 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치약. 치약. 치약. 치약. 오케이. 치약 팔려서 LG 생활건강 주가, 그 실적 얼마나 개선되렸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중국에서 치약 판매량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LG 생활건강은 이번 광고가 시작될 경우 현지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하이라이트는 로만손이죠. JST나 에코백, 완판행진. 그죠? 그리고 이제 목걸이를 딱 걸어준다는. 나한테 그 화면이?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립스틱을 협찬한 아모레퍼스픽. 그리고 아예 그냥 아이치 밑에 보게 되면 그 라네즈 광고가 딱 나옵니다. 보여줬잖아요. 네, 라네즈 네.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립스틱 제품이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송혜교가 사용하는 라네즈 투톤 립스틱 판매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품절. 뭐 송혜교 효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의 후예가 뜨니까 너도 나도 숟가락 얹고 막 그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뭐 난리가 났다. 근데 시청률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다 보니 관련된 언제 끝나고? 그게 16부작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16부작인가요? 아직 끝날 때 안 됐어? 이제 절반 왔죠. 아, 목걸이 안 났다, 아직. 아직 안 나왔네. 이제 절반 왔죠. 안 나오면 더 중요한 거야. 예. 네. 안 나와야 돼. 네. 끝까지 안 나와야 돼. 마지막에 나와야지 주가 올라가지. 네. 태양의 후예가 지금 보게 되면 16부작인데, 네. 그동안에 지금 한 8부작 했나요? 네. 12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네. 2주. 네. 그 다음에 또 저것도 하겠네? 네? 끝나고 나서 또 특별 또 그래서 한번 연장 할 게 뭐죠? 특별판으로 해갖고 특별판으로 해서 그 동안에 쫙 스토리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또 출연자 나와갖고 한 번씩 하고 뭐 그런 거 하겠죠 뭐. 아, OST는 누가 불렀어? 그거도 누군데 기억이 안 나요. 거미가 불렀다는데. 그거. 거미. 아 그건 그렇고요. 네. 아니 저는 그 관련주인지 모르겠는데 오래간만에. 관심법 하나 볼까? 관심법. 아, 진짜 기대됩니다. 관심법. 요즘에 촉은 좋으셨는데. 촉은 항상 좋아 난. 네. 촉은 살아있어.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관심법이야 이거. 네. 내용도 하나도 없다. 아 진짜 내용은 없어요. 아 내용은 갖다 붙이면 되죠. 내용은 애들이 붙이는 거고. 점잖게 제가 할 건 없잖아요. 내용은 우리 또 느낌과 감각. 잘하는 이성훈 교수가 열심히 서치하면 애널리스트 출신 이학용 위원의 느낌과 25년 내공이 담겨진 느낌과 감각. 관심법. 여기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돼. 아까 내가 지나갔는데 달빛 조각사님이 SNS는 안 하신데 나 때문에 네이버 포스트에 어저께 가입을 하고 나를 팔로우 하셨대. 팔로우 아까 보니까 7명인가 했는데 그중에 원 오브 뎀이야. 그중에 원 오브 뎀. 내가 네이버 포스트 그만둘까 생각 중인데. 아, 농담이에요. 네. 아, 두 번도 할 거예요. 두 번. 네. 쓸 게 한번 쓸 거는 많아요. 저는요. 아 근데 네. 그게 농담이고요. 갑자기 있잖아요. 생전 안 보이던 주식이 오늘 훅 보이네. 네. 진짜로. 이건 진짜야. 그게 몇 시에 보이냐면 9시 1분에 보였어. 9시 1분. 1분 2분에 보여갖고, 오늘 혹시 아침에 머니투의 방송 보신 분은 제가 이 주식을 얘기한 걸 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걸 내가 딱 이거 할까 해갖고 우리 김민진 팀장한테 얘기하라 그랬거든. 아, 저도 잘 몰라요. 위원님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도 옷을 입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송혜규가. 네. 이 교수한테 내가 들어서 배운 주식이에요. 대현이요, 대현. 대현. 대현 좀 봐주세요. 네네. 한번 봐주세요. 이게 대현이 온라인이 하나도 없다? 네. 아, 깔아있어, 깔아있어요. 네. 작년에 숱하게 얘기 나왔는데 안 됐어, 얘기요. 주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작년에 이게 숱하게 얘기 나왔었는데 안 됐어.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한테 많은 그 아이디어는 자기한테 줬는데 네. 요즘은 내가 이승훈 교수가 얘기한 걸 잘 받아먹는 게 또 있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펑리 위한 주가 두 개가 있어요. 후는 난리가 났어. 네. 후 있죠, 후. 대현도 펑리 위한 주인데. 펑리 위한 주인데. 네. 후는 날라갔잖아요, 지금요. 아모레퍼시보다 더 잘 날라갔죠, 요새요. 네네. 근데 이건 안 올랐어. 그래서 저는 훨씬 이게 보니까 아침에 훅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냥 삼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안 올라.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 보시면 이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송혜교가 입었나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하게 좀 사요, 이거를요. 근데 저 1월 달에 뭐가 있었는데, 이게 저게 아마 면세점인가 뭐가 있었나 뭐랄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 올랐던 적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그 노이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거가 보면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성교 씨가 얘기했던 사후 면세점 있잖아요. 사후 면세점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의류 수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번에 2월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의류 수출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이게 사후 면세점이 왜 되냐면, 시내 면세점은 이런 게 잘 못 들어가요. 그럴 찬스가 없어. 이런 데 들어가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큰 거는 MGM 있잖아요. 네. 김성주 회장인가 하는 거. MGM. 네, 그거는 브랜드를 사갖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죠. 한국 사람이 하는 거가 브랜드는 뭐 제이슨 이런 거 들어가죠. 옷은 별로 제가 못 봤어요. 없죠. 그래서 사후 면세점이 됐을 때 가장. 그러니까 사후 면세점이나 이런 거가 딱 대박이 나는 거 중사람이 선호하는 거. 네.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보면 누군가가 레포트가 제 느낌으로 보면 레포트 갖고 나올 것 같아요. 레포트는 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었고요. 네. 대현이가.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쪽에서는 대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해에다가 이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 MCM. 1호점이 개설돼 있는데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좀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점. 근데 이제 올해도 리포트가 세 번이나 나왔었네요. 세 번이나. 1분기 실적이 네. 깜짝이 나오거나 중국의 네. 수출이 늘어났다 이런 거 나오면 레포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랑시랑 해갖고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 몽클레어 대접을 받고 있다. 뭐? 중국에서 몽클레어 대접을 받고 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에이.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대열 랑시에서 본부장님한테 들으면 욕 먹는다. 몽클레어 이거 어디다 대니? 어디다 대니? 아, 그치 한번 다시 모셔야 되는데? 한번 네. 보실까? 몽클레어한테 어디다 대니? 그치 한번 다시 모시죠. 네, 한번 모시죠. 뭐. 화장품 네. 다시 된다는데? 네.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어 네. 여기 제목이 나왔잖아. 이건 아니다. 몽클레어 대체. 이건 몽클레어는 아니야. 네. 절대 아니야. 네. 어디다 갖다 대. 그래서 안 통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뭐. 저평가 실적 개선주. 같은 친구가 쓴 거야? 같은 친구가 쓴 겁니다. 일단 이것도 해보고 1월달에 썼는데 안 통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거 아닌가. 퍼포먼스 네. 잘못 잡았어. 네. 하나만 더 하고 나서 그 네. 레포트 들어가겠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요. 네. 이건 제가 하겠는데요. 아, 어저께 그 누구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자 박병님이 아시는 분의 아주머니 얘기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통받는 분이 많잖아요. 당뇨 때문에. 그거 참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안 분들도 저도 이제 상당히 유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안도 이제 당뇨에 대한 우려가 많고 네. 저희 사실 아버님도 이런 쪽에 계셨거든요. 이쪽에 있었거든요. 연합대.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고 아버님도 좀 당뇨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15살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3주째 술을 안 드고 왜?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몸이 좀 안 수치가? 좋아졌어. 네, 네. 그래. 그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60년 만에 네. 처음으로 네. 하루 정도 안 드신 날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주 연속. 그럼 군대 때도 네. 그렇게 하셨어? 아, 군대 때 안 드셨겠다. 근데 이제 그때 말고 그때 쌍팔년도 군대니까 뭐 네. 매일 술을 드셨을지 모르지. 예. 네. 그 술을 입에 안 드신 적이 없었고 일사후 때도 나가시지 않으셨나? 아침에 일사부터 하셨죠. 예, 아침에 혈당 전쟁으로? 체크하시고. 왜냐면은 6.25 때 네. 국민학교 6학년이셨기 때문에. 아, 그럼 예. 그 싸움을 안 하셨지? 예, 싸움 안 하셨죠. 국민학교 6학년이셨고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가셨다. 고향이 네. 김포라 그랬잖아. 예, 고향이 김포기 때문에. 멀리도 가셨네. 네. 김포에서 바로 옆에. 바로 옆으로. 아, 맞죠. 네. 그때 다리가 없었을 테니까.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혈당 체크하고 아침에 혈당이 낮으면은 한 두 병에서 세 병 소주. 혈당이 높으면 한 병 정도 드셨는데. 어, 그래요.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님이 신경 쓰시겠네요. 예예. 예. 그렇죠. 아, 효도 해야지. 효도.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네. 주식이랑 상관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없습니다. 네. 주식이 없고요. 미국도 몇몇 개밖에 없어요. 미국은. 네, 근데 저는 정말 미국 주식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안 하신 분도 많으니까지도 그럼 뭐 나중에 후회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 엄청 후회할 겁니다. 2, 3년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그게 전 잘 모르겠는데 인슐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슐린. 네. 인슐린이라는 게 췌장이랑 관계 있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췌장 이제 제일 우리나라 그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찾아보니까 췌장에 대한 뭐 안 좋은 점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암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췌장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건 보세요. 이건 보세요. 인공 췌장이 빠르면 2017년에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일부 보통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실험도 다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몇몇 수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떤 정도 레벨이 있을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건 제가 이거 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 갖고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희망을 좀 가지시라고. 그래서 이건 주식이랑 상관없는데 이런 거 왜냐면 주위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워낙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닌데 여기 또 일정 수준 뭐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한번 자기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네. 보시면 그래서 여기 관련된 회사도 나오고 미국의 대학들이 엄청 여기 달라붙어 있는데 상당히 현실에 대해서 2017년 일부 뭐라 하죠 임상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네. FDA에서도 적극 구원하고 있대 지금 이거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용 좋잖아요 이런 거. 네네. 꼭 보시고 관련 회사는 나오는데 이게 뭐 상장되는지 아닌지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력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예 당뇨가 당뇨는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거든요 지금. 그래서 몇 천만 명 얘기하는데 일단 최소한 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바로 혜택 볼 수 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드론은 맞냐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은 맞냐? 신규상 장중이 너무 좋아. 어? 이거에서 발굴한 최대이트 주식이 그거잖아. 맥널티. 맥널티. 맥널티. 아, 근데 얘기 좀 해주세요. 해림 CNS. 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쭉 보게 되면은 콘크리트 파일 시장. 콘크리트 파일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관급 물량 20%가 중견 기업에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뭐 이런 거는 쭉 근데 베트남 진출 어떻게 봤어?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지. 예. 네. 요게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1위의 콘크리트 파일 업체. 네. 그다음에 뭐 핵심 경쟁력 보이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베트남 시장을 선택했다. 베트남 선두 파일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베트남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특히 이제 연약 집안이죠.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습하다 보니까 연약 집안인데 콘크리트 파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비즈니스를 강화를 통한 밸류체인 강화, 그다음에 플랜트 기자재 사업을 본격화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거고 201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7.3배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동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대림 CNS가 진출하고자 하는 베트남 역시 연약 지반이 많아서 네. 이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죠. 제품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이제 기둥을 박아야지 네. 제대로 박아야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거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콘크리트 파일 시장의 현황을 보게 되면 IS 동서 IS 동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림 CNS, IS 동서. 대림 CNS 크다 그랬던데. 네네. 맞아요. 이런 거 대림 CNS가 지금 보게 되면은 연간 생산 능력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천원 그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똑같죠. 나 IS 동서, 예, IS 동서와 대림 CNS가 거의 똑같은. 근데 이제 아주 미세하게 네. 앞서고 있기 때문에 1등은 맞습니다. 그래 거짓말한 거 아니네. 거짓말한 건 아니시고요. 네. 콘크리트 파일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대한 규모도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쪽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제 키움에서도 이제 보고서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또 네. 그 작년에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됐잖아요. 네네. 작년 이 분양에 대한 관련된 물량은 어쨌든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분양 됐으니까 분양이 됐으니까 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뉴스테이 사업, 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네. 또 그 재개발에 대한 쪽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되면서 건설사, 대림산업 및 기타 타건설사에 대한 납품 물량에 대한 쪽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일단 내부적으로 한 2년간은 실적이 확보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모멘텀에 대한 쪽도 있고 또 상장되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저평가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주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이제 매력도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좀 올랐잖아요. 지금 오늘 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빠르게 오르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예. 좀 매력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 틈새주에 대한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목표 주가는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또 키움 형님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갖고 한번 사보셨는데 떨어지면 여기 전화번호 나오잖아. 네네. 키움증권 레포트 쓰신 네네. 분한테 전화해서 엄중하게 나 네. 당신 믿고 샀는데 왜 이러냐 항의할 네.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베트남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올해 요즘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이 둔화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 있는데 뭐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엘니뇨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네. 그 베트남 이런 데가 그 사우스 에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이런 쪽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으나 그쪽에. 비가 안 오네 지금요? 네. 비가 안 와요. 네. 그래갖고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그러니까 그 맨날 비가 오는데 그 이해는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나름 물 부족이에요. 네. 그래갖고 쌀 생산량 둔화. 네. 커피 생산량 둔화. 그리고 지난번에 했죠. 인도에서 고무 생산량 둔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 지금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그래갖고 실제로 1분기에 GDP가 작년에 얼마더라? 6% 정도 어느 정도 했더니 이번에 떨어질 거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베트남 관심 많아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유통단지 같은데 우리나라는 놀러 가는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은퇴민이 많고요. 다만 그 치안이 문제 있어서 머리 엄청 아픈 게 필리핀이잖아요. 네. 저는 필리핀 안 가봤는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의 시각이 보면 필리핀에 ETF를 사야 되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재밌는 게요. 논리가 재밌는 게 저는 100% 수긍은 안 하는데 제가 전에만 드린 겁니다. ETF는 거예요. 해외에 관심 있으신 분. 근데 물론 해외는 미국부터 사야 되는데 미국 좀 했다 그러면 그 이머징을 보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거 논리가 이거예요. 필리핀 나라가 두 가지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건데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적다랍니다. 아시아 쪽에서. 네, 그만큼 미국에 의존했겠죠? 네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중국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커머더티 있죠. 상품. 네. 그러니까 석유가 됐고 고무가 됐고 뭐 아까 베트남이 쌀이 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커머더티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또 적대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대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건 필리핀? 저는, 네. 필리핀. 저는 뭐 네. 동의는 못해요. 그분에 대해서. 동의는 못하나. 제가 100% 동의 못하나.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부쩍 필리핀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정도는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머징을 찾는 애들이 많다. 지금. 네, 그것까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